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 영화 동아리 겨울여비의 동아리원들입니다. 멤버들을 소개하기 전에 겨울여비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겨울여비에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작품을 겨울여비에는 자... 겨울여비에는 강릉 겨울여비에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작품을 만들던 9명이 주체가 되어 세운 동아리입니다. 10월부터 멤버를 모으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겨울여비에서 이번 겨울에 첫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거리와 구름은 하늘과 같다인데요. 스태프들과 촬영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거리와 구름은 하늘과 같다인데요. 이제 스태프들을 소개해 볼까요?